My girl, my love's story. My girl, I love you, baby. 첫 만남 그대는 눈이 부셔, my baby boom.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아 지금 이대로. 그대의 향기, 그대 두 눈이, 입술이 내 맘을 설레게 만드네요, sex lady. 저기서 걸어오는 환하게 빛나며 걸어오는 너 나만의 baby boo. 너무 떨려 눈을 맞출 수 없네. 너도 수줍어 나를 쳐다 못 보네. 우리의 만남 설레인 감정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영원히 함께하기로 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뭐야. 뜨거워진 내 전화 식을 줄 모르는 통화. 이게 바로 우리 사랑을 말해주는 거야. 네가 먼저 끊어 네가 먼저 끊어 하다 결국 다시 얘기하다 날이 샜지 뭐야. 나는 그래도 좋아 네가 너무나도 좋아. 내일 만날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게. 세상에 어떤 말로도 그대 향한 내 마음은 절대 표현할 수 없죠. 그대에게 감사해요. 사랑이란 선물을 내게 가져다 준 그대. My girl, 매일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대. My girl, 하루 종일 그대 생각만 하는 걸요. My girl, 그대가 웃으면 나 행복을 느끼네요. My girl, 오직 한 사람 you. 그대 그대뿐이죠. 서로를 먼저 모두 이해하고 사랑이란 거 내가 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관심은 금물이죠. 사랑의 장사 없어요. 있을 때 잘해요. 두고두고